너무 너무까지 안 해. 그래서 부자 청년이 너 다 팔아서 갖고 왔을 때 너무 너무까지 안 해. 그래서 아니 그러면 뒤집어 그럼 뒤집을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저도요. 저도 만약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 받았을 때 너 생활 뒤집어 저도 부자 청년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요. 저도 만약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 받았을 때 저도 부자처럼 생각했을 기준에 다 알고 있었던 거는 전자품 그 자기가 굉장히 교만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처음에 말씀을 다 이 그대로 해. 제가 이제 다 해준에 내가 뭘 더 해야 하니까 이렇게 부자청년이 자기가 굉장히 교만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할 말씀을 다 그대로 했고 이렇게 그게 다 했는데 내가 뭘 더 해야 하니까 교만하게 말해.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가진 걸 다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 그 얘기 나왔는데 그게 아 진짜 예수한테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고 한 거구나. 다른 분 받아들여서 진짜 다 팔고 날까 나왔는데 저는 네. 아, 진짜 예수님은 내가 팔라고 한 거구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진짜 다 팔고 날까라 진짜 스스로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산주의라 보기에는 이제 아, 비슷하죠 맞아요 네. 그냥 인산주의라는 게 다 네가 다 팔고 진짜 스스로 다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고 공산주의랑 세상은 가시고 비슷하죠 맞아요 옷도 걸만 그냥 공산주의라는 게 다 네가 팔고 다 제 나름대로 깨달을 따르라고 교만을 없는 거 옷도 벌만 가지고 네. 진짜? 그건 그게 그런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거든 교만을 거짓말에 교만을 깨달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요 우리 십자가 저한테 사는 얘기 지금 현재 대형의 목사들은 아직 거짓말이 오늘 아까 저랑 통화하면 교만이라는 게요 우리 십자가 저한테 사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직 아니 오늘 아까 전화 통화하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해도 그만하다니 하지 말라고 사람을 갖다 망치는 망하게 하려면 하나님 아니 그 마음속에 교만을 그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사람이 사람을 갖다 그 사람을 갖다 드리려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교만한 마음만 딱 심어준대 그게 당신이래. 제가 그 사람을 갖다가 빌리려면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만한 마음을 딱 심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진짜 자기들끼리 했는데 진짜 상대방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나한테 진짜 그 얘기 또 나한테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논리가 진짜 자기들끼리 해놓고 항상 자기 방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진짜 맞구나. 저는 왜냐면 그 논리가 그런 성경과 이런 거 목사님들이 항상 자기 방어로 제가 이게 뭐 하는 그 뭐 가티프 성경 저는 이게 요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경 마테마가 논과 요한 한송한테 열심히 봤어요. 근데 제가 이게 목적을 가지고 봤던 게 뭐냐면 성경 여기에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몰랐는데 마테마가 논과 요한 한송한테 열심히 봤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봤던 게 뭐냐면 나오잖아요. 뭐 몇 장에 몰랐는데 누가복음에 이러한 동일한 피하면 어떤 게 있고 어떤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나오잖아요. 뭐 몇 장에 이런 거를 나오면은 누가복음에 이러한 동일한 마지막 게 있고 어떤 거는 여기 누가복음에 대한 마가복음을 읽는 중인 그 이런 거를 나오면 마가복음을 많이 마태복음 하시잖아요. 처음에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제일 오래되고 요거 이외에 누가복음이고 이래 마가복음을 많이 마가복음을 얘기를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제일 오래되고 요거 이외에 붙여지고 이랬어요. 알더라고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가복음 게 요한복음은 별로 겹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요한복음에는 마티마가 누가 나올 사건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느낀 게 그런 요한복음은 제 스스로 별로 겹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요한복음에는 이거 하나로 마티마가 누가 나올 사건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 그런 거를 제가 대장을 놓고 계약 하나를 놓고 인터넷에 이거 하나로 영어 성경 한 세 개를 펴 같은 구절을 찾아내 보고 계약 대장을 놓고 계약 하나를 놓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영어 성경 같은 나오는 거니까 같은 구절을 찾아보고 잠깐만요.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요 말을 얘기하는 좀 짚고 나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부자가는 얘기 나왔을 때 대체 내가 뭐만 얘기 교만이라고 요 말을 얘기하다가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부자가는 얘기 나왔을 그런 거 같다 이랬잖아요. 대체 내가 뭐만 얘기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라 그런 것 같다 이랬잖아요. 진짜 말도는 그게 그 말 그냥 우리가 뭐 말씀을 따라서 이게 의미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냥 진짜 말도 그거 자체로 너 왜냐면 다른 제자들은 이웃에게 살았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가진 게 많은 사람 그거 자체인 거 자체 가진 게 왜냐면 다른 예술인들은 그 삶이 안 살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하신 성공 말씀을 뭐 이 뒤에 받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 보시기엔 그 삶이 안타까운 삶이 그냥 직설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직설적인 저는 사실 성경 말씀을 뭐 이 뒤에 받아들일 의미가 있지 않을까. 꼬고꼬고 이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냥 직설적인 얘기인데 누가 직설적인 그 이야기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왜 그랬냐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있어 그렇게 하라고. 그거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 수 없는데 살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 왜냐면 하라고 하니까 그거 안 되는 일이죠. 영생하고 상관없는 말.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 말고 아 왜냐면 영생을 얻으려고 그 영생하고 상관없는 가지고 아니죠. 다 바꿔 하잖아요. 제가 내가 가진 게 영생을 얻으려고 전에 영생을 얻으려고 제 얘기는 이제 팔아 가지고 다 바꿔 예수님 얘기를 들었죠. 내 세상에 제바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석계호한테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 삶이 보기 좋으셨던 것 같아요. 뭐 제바를 해놓겠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아무것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삶이 보기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본인 스스로도 아무 예수님한테는 자기 삶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이 뭐냐면 내가 찾던 삶과 예수님한테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그런 거 고민이 팔복이라는 거죠. 내가 찾던 삶과 예수님 없어요. 있는 삶 이게 회복 중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저는 그런 생각하고 팔복이라는 거 심령이 거기서 우리가 되고 싶은 게 팔도 없어요. 뭐 잠깐 말을 끊어서 죄송 그건 또 다른 토픽으로 넘어가니까 팔복 얘기나 또 다른 토픽으로 아니 어쨌든 저는 그냥 성경 잠깐 말을 끊어서 죄송 그건 또 다른 토픽으로 넘어가니까 팔복 얘기나 또 다른 토픽으로 넘어가니까 어쨌든 저는 내가 그냥 성경에서 그대로다 그냥 저도 6년과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걸 못 살아요. 다른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내 것 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게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그런 네? 후자라는 기준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네. 그 말씀하신 것이 예. 후자라는 기준으로 중요한 그다음에 네? 후자라는 기준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렇게 후자라는 기준이 우리 그럼 현재 우리가 지금 나이가 후자냐 후자 되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가난하다 현재 우리가 지금 내가 후자냐 되게 후자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 부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부자라고 지금 우리가 말할 때 부자 기준 그것은 아니야. 부자 예수님 당시에 재벌 기준 부자 아니 얼마나 가지고 예수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할 때 뭐 재벌 기준이지 친구처럼 가진 것도 별로 재벌 기준 예수님께서 하는데도 내가 부자라고 생각해야지 그 자체는 친구처럼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한 측쪽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은 재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안 그 그러면 그 말씀은 재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안티 보면 현상이 보면 그러면 예수님 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 생각보다 부자로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현대 사회에 대해서 생각보다 부자로 생각하면 비행기 타고 예수님 볼때도 그게 아닌데 과연 다른 부자들 진짜 이제 또 우리가 그냥 뭘 차가용 비행기 타고 대충 사는 나도 부자다 생각하면 과연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자는 사실 우리가 그냥 차가용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대충 사는 나도 부자다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자는 사실 그런 우리 사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부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 비교해보면 그 당시 그 사람 재벌 정도 되냐 유대 사회 우리 그 우리 백승환님 지금 미안 나한테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렇게 우리 백승환님 이렇게 또 설명이 그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백승환님 말씀하고 해가지고 질문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리라고 하는 거는 질문 겸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적용이 있어야지 돼요. 진리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그리고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적용이 다른 돼줘야 지역 돼요. 다른 문화권에 사는 그렇죠. 사람에게도 그리고 적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그러면 되고, 성경에 있는 다른 그 지역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되려면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그 음식이 있으면 전 세계 인구의 30% 안에 들었어요. 2014년도에 그럼 70%가 그 냉장고를 가지고 그 그런데 안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삶을 깨 가지고 그냥 빵 70%가 정도 얻는 어린아이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같은 경우는 깨 가지고 살고 있고 그냥 빵 한 조각 정도 얻는 어린아이가 하지만 봤을 때는 집이 되게 커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네 명이로 돼 있지만 싼 동네라고 애들이 타고 다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네 명이로 돼 있어서 집이 되게 커요 대대예요. 부럽다. 요번에 네 명이로 돼 있지만 둘째 딸이 직장인데 애들이 타고 다니기는 하지만 네 명이로 돼 있어서 4대예요. 차가 전부 대대예요. 그러면 저는 요번에 새로 한 굉장히 둘째 딸 직장 전세계 학교 저거하고 부자 측에 들어가죠. 4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러면 굉장히 이 말씀이 여러 지역 여러 시간대 부자 측에 들어가죠. 되려면 적용이 그렇죠? 돼야 진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이 여러 지역 여러 시간대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다니고, 되려면 적용이 그러면? 돼야 진리라고 한다면 예 저는 부자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차 끌고 다니고 그러면 원주에서 아유 어서 오세요. 오시는구나. 어서 오세요. 원주에서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말을 마저 우리 제가 끝내고 말씀 말을 마저 끝낼게요. 그 그리고 말을 마저 우리 제가 끝내고 예수님께서 말을 마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런데 나처럼 너희들도 니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지 내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합당하지 거야. 않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처럼 너희들도 예수가 니네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나도 십자가에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우아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 친사람 여기서 아무리 우아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하는데 한다고 해도 그러면 예수 그렇게 어떻게 살겠냐? 삼막걸 주인자 김진석 너 나와 이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다 구제해 젊은 그러면 오빠는, 그렇게 어떻게 살겠냐? 삼막걸 주인자 김진석 하시는 너 나와 말씀이냐? 이거 다 구제해 젊은 관원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야. 하시는 말씀이냐? 부자 관원 이야기 나는 이만큼 살고 있는데 너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냐? 청파라. 그게? 그리고 그게 교만한 나는 이만큼 나는 살고 있는데 너는 지금 거기에 있잖아요. 예수님 나는 그냥 그리고 그게 교만한 건데요. 이야기냐? 나는 그것도 정말 별로 자행하지 않고 저기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너 계명 잘 지켰어? 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가지고요. 그것도 별로 잘 안 지키면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계명 잘 지켰어? 이랬단 말이에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가지고요.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너 그러면 재산 팔아.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그러면 재산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이건희는 자연스럽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나눠줘. 이재용이는? 그러면 재산 팔아서 그렇죠.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정말 그렇죠. 숫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또 다른 영자가 많이 붙어서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이게 정말 숫자 그 부자가 뱅킹 어카운트에 하는 건 뭐가 있냐 영자가 많이 붙어서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거야 그 부자가 아니, 제가 말만 끝내 말만 하는 건 뭐가 있냐 의미하는 첫 번째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내가 요 정도 사는 게 부자냐 아니냐 했을 때는 부자가 아니 제가 말만 끝내 말만 끝내고 각각 개인적 번째는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 사는 게 부자냐 아니냐 했을 때는 부자가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각각 개인들 개별적 기준에서 아프리카 사람 비교하면 가난 아프리카 누구나가 인정하는 거는 저 같은 아니에요. 경우는 내가 보니까 보제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죠. 서민이야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비교하면 그러니까 그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한테 더 제가 잘하는 친구한테 그렇죠.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I 그건 그냥 내 생각 나는 생각한 제가 누구한테 그 제가 잘하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그런데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영어로 우리 친구한테 참 말하는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그런 그렇게 말하는 건 친구한테 별로 그랬어요. 잘하는 말이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는 생각에는 별로 내 생각에는 잘하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왜 그러냐 하면 그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이 있거든.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 내 생각에 하려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객관적인 자료를 대체 이하의 말을 그래야 남들 그런데 귀를 그걸 수 있어. 만약에 하면. 말을 하려면 누구나 다 생각이 있어. 객관적인 내 생각에는이 이야기가 되질라면 그래야 남들이 좀 귀를 켜놓아자고 그걸 줘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적으로 내 생각에는이 이야기가 되질라면 그런 부자를 만약에 작업을 거쳐야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부자 저 사람은 이해가 되어야 된다. 동의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이미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 부자 그래버리면 저 사람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버리잖아요. 문자적인 사람 동의 또 문제가 이미 그 해석은 문자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두 번째 그걸 문자적으로 이걸 갖다 그대로 적용해서 문자적으로 해도 김진석 또 문제가 너 나와 이거 팔어 또 문제가 진짜 이렇게밖에 적용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팔어. 그래서 김진석 너 나와 이거 팔어 그게 아니라 이렇게밖에 적용할 수 없어. 이 부자 건언이 질문이 뭐였냐면 근데 그 말씀대로 못 팔어 그래서 도와 이 말씀이겠느냐 지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너무 너무 잘했어. 이 부자 건언이 질문이 뭐였냐면 자기 나름대로 모태신앙으로 나는 고난 못 받은 것 같아. 지 생각에는 자랑이 잘했어. 너무 너무 기도 잘했죠. 하루에 세 번 이 안에서 나온 질문이 하나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모든 법들을 잘 지켰다 그랬어요. 어렸을 적 자랑이 잘했어요. 기도 잘했죠. 하루에 세 번 유대인 일주일에 두 번 금식 잘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모든 법들을 잘 지켰다 그랬어요. 어렸을 적 전제단 파는 게 아니야. 잘했을 잘했을 거예요. 뻔히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한테 거기에 남는 거 기록이 되었냐 뭐라 기록이 되었냐면 잘했을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런데 이미 그 알고 있는 예수께서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거기에 너 진명이 기록이 되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단어죠. 율법이 없는 새로운 말씀하시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께서 그러면 어. 너 집하러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랬더니 무한 유세계 단어죠. 미쳤어? 내가 이거 왜 팔고 가야 돼? 그럼 그냥 갚아버리 율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 말씀 영생을 어디까 하고 그랬더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갚아버렸어. 미쳤어? 내가 이걸 왜 갚아버렸는데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래서 끝났어요. 부자가 어디까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가버렸다가 가버렸는데 그래서 성경님을 섬기고 부자가 만몬을 섬기는 건 하나는 주의역이고 하나는 경의역이어서 그렇다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만몬을 섬기는 건 하나는 주의역이고 하나는 경의역이어서 재물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만몬이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NIV에서는 머니라고 번역을 우리 우리한테 다른 것이 있지만 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그것을 우상이게 되고 신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신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한테 다른 것이 있지만 신이라 그랬다.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고 뭐 신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신 하나밖에 없어서 우상이란 말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우상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만몬이 내 우상이 또 돼버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좀 우상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만몬이 내 우상이 또 돼버릴 이스라엘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겨요. 너네들 하나님 섬기긴 섬기는데 그랬을 때 만몬도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스라엘이랑 살았단 말이야. 이것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너네들 하나님 잘 모르겠어. 누가 참신냐 그랬을 때 뭐뭐뭐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따라하니까 하나님이 다 나가리 처분 시키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중의역이고 경의역이는 문제거든요. 뭐뭐뭐뭐 멋이 중원디 뭐뭐뭐뭐거리니까 하나님이 다 성경적인 메시지라니까요. 멋이 중원디 중의역이고 경의역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 멋이 중원디가 하나님을 성경적인 메시지라니까요. 혹시 가볍게 여기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부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한다면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혹시 내가 지금 가볍게 여기게 될 한 달에 정도로 만몬을 뭐 1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 돈벌이 만몬을 생각한다면 그럼 내가 지금 넌 한 달에 뭐 150만 원 너는 낙타가 마늘 꼬매는 이 돈벌이 환장이 있어. 그럼 부자는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지옥가. 이게 성경 있으시죠? 너는 낙타가 많은 꿈을 꾸며가지고 누가복음 18장 성경 보면 다 있어요. 30절까지거든요. 이게 여기 뭐라고 있으시냐면 하나 없어요. 나가복음 이르되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어떤 관리가 30절까지거든요. 여기 뭐라고 있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부자 청년이라고 안 나왔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관리가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영명을 아니니까 가늠하지 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둑이가 어찌하여 날 선하다 이건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아니라 그랬더니 내가 반명은 내가 오늘 아는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이 말을 들이시고 하지 말고 그제서야 뭐라고 하시냐면 뭐 공경하라 하는 게 한 가지 부족했는데 내가 어리게 있는 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들이시고 들으면 그제서야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부하가 있는 게 한 가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그제서야 이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하늘에 내게 부하가 있는 게 신이 근심하더라. 근데 그거를 그제서야 이제 본 거예요. 뒤에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신이 근심하더라. 근데 그거를 옆에 제자들이 본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께서 들어가는 곳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지 누가 구원을 얻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이라 하나님이 제자들이 누가 여자 없되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 베드로가 여자 없되 홍제나 부모나 자리가 우리자는 천사의 여러 비를 받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입자가 없느니라 나라를 위하여 그럼 여기까지 이걸 다 보고 아 이게 진심이 있구나 예수님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라 하시네. 여기까지 네. 이걸 다 보고 네. 아, 이게 진심이 있구나. 예수님 말씀이 요 성경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것도 보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진짜 성경만 가지고 봤을 때는 다른 것도 처음부터 있는 걸 다 팔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진짜 예수님은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처음부터 있는 걸 했는데 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에서 얘가 다 지켰는데 팔기 전에 먼저 까불듯이 얘가 얘기하니까 살인하지 말고 그때 이제 펴라라고 했는데 뭐 있는데 그때에서 얘가 다 지켰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까불듯이 얘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재산 하나 더 있는데 난 별로 많지도 않고 다 팔아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민하지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분이 재산 예수님께서 별로 난 돈 많지도 않은 이거 다 팔아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나 뒤에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리라고 하신 거예요. 거리로 예수님께서 어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근데 이것만 가지고 보면 거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예수님 용서하는 나라가 없느니라 근데 이것만 가지고 보면 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다 이걸 하신 말씀은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의 얘기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한테 얘기한 건 맞아. 얘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 맞아요. 근데 예수의 말이 여기서 어떤 의미였냐 여기서 예수님이 얘한테 얘기한 건 맞아. 얘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 맞아. 근데 예수의 말이 어떤 목까지 말하려는 거면 이게 뭐라고 여기는 기사만 봐도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면 너,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는 뭐를 해야 되냐면 재산만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영생을 얻으려면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라까지 얘기했거든. 너 집 팔아 논 팔아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버리자.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재산 팔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애초에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버리자. 문자적으로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버려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거는 호수란, 우리가 해석을 애초에 걸 해야 된다. 내 마음 호수가 아니라니까 문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 호수가 상징하고 거예요. 있는 그 상태라는 거지. 호수라고 얘기한다고 나는 그런 것처럼 내 마음 호수가 아니라니까 호수 같은 거지. 김진석 집사님은 호수가 상징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지. 아니라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에요. 자녀를 여기 갖고 있는 거는 정말로 김진석 집사님은 구원님께서 삼만큼 팔아야 이 말은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여기 갖고 있는 거는 이 당시에는 왜냐면 제자들은 이 말은 목사님 말씀 충분히 제자들은 이해 잘되지만 이 당시에는 왜냐면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자기 베드로도 자기 식구 안 돌봤잖아요. 거기는 그 갑자기 뭐지?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이렇게 진짜 저는 그게 이상한 거라 아니 이 말씀대로 실현 초등학교 초대교회 자기 재산을 저는 거기서 이렇게 저는 그게 아니 이 말씀대로 정말로 초대 초대교회 그 사람들 지금 정말로 거기 된 사람들은 이거를 그거는 그래서 다미성교회 사기고 정말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거를 다 지금 넘어가서 2000년 그래서 다미성교회 그런 사람도 2000년 사기고 그 사회 사회 가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판단이 지금 이 말씀이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이해를 못해 사회 분위기 사회 가치 조선시대 뭐 고른 시장의 가치관을 저희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이해를 못해. 주기설 같은 경우도 그때는 첨단 과학이었어요. 고른 시대의 가치관을 저희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첨단 과학이었다고. 근데 지금 말하는 우리 같은 미시설 같은 경우도 그때는 첨단 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사회상이 첨단 과학이었다고. 그 어떤 간 근데 우리는 그걸 관습이나 정치상을 우리는 절대로 2000년대 사회상이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고 이상한 관습이나 그냥 정치상 넘어가야 돼. 우리는 절대로 따지고 있는 거는 그건 대학 교수 학자들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고 둘이 같은 훨씬도 어 예스. 우리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나름대로 예수님 따지고 있는 거는 그건 대학 교수 학자들한테 저는 저는 그렇다는 얘기. 우리가 부연 설명하면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나름대로 예수님 찾으면 성경을 부연 텍스로 저는 그렇다는 얘기. 그럼 부연 설명을 하면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어떤 거냐? 어떤 성경을 텍스로 라고 했을 때 이 생각이 다르거든요. 텍스트가 그러니까 장신대 같은데 아니면 미국에서 클레어몬트나 존재이면 뭐라고 했을 때 이 생각이 예일 이런 데서 진보 신학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장신대 우리 김윤중 교수처럼 미국에서 클레어몬트는 컨텍스트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뭐 예일 이런 데서 예. 진보 신학하는 사람들은 우리 김윤중 교수처럼 말씀을 신의 말씀이라고 컨텍스트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예. 것들도 맞아요. 그런데 상황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을 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맞아요. 컨텍스트에서 그리고 세상의 여러 컨텍스트 상황을 보고 연구해서 어떤 것들을 도출이 되는 거죠. 사회과학 원리를 만들어 그렇죠? 뭐 이룰 수 컨텍스트에서 그래서 여러 컨텍스트들을 보고 연구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사람 사회과학 원리를 만들어 뭐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은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신께서 영감이라는 것을 준 저자한테 이해해서 사람은 쓰여진 거다 아니다 하면은 이것에 대한 컨텍스트 영감이라는 것을 준 저자들의 컨텍스트화를 하는 쓰여진 거다라고 하면 성경을 읽을 이것에 때 대한 컨텍스트화라고 역사적 장을 살펴보는 거죠. 컨텍스트 그래서 역사적 정황 안에서 성경을 읽을 해석하면 이 본문을 읽을 때요. 10세기에 역사적 20세기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거 역사적 정황 그러니까 안에서 말씀은 함몰돼서 해석하면 그리라고 할지라도 10세기에 혹은 20세기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이 말씀은 이 정황이라는 것은 이걸 그리라고 할지라도 10세기나 20세기에 텍스트가 진리가 되려면 봐 역사적 정황은 이 정황이라는 것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라고 하면 이건 텍스트가 컨텍스트의 산물이 되어서 봐 역사적 정황은 이러하니까 불교의 어떤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라고 하면 철학책이었던 이건 교훈 진리로 수용해 책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진리로 저는 그러면 성경 안 불교의 어떤 교훈이 성경을 보면 다른 영신보관책이었던 후죠. 그런 정도의 교훈이라면 그 책보다도 후죠. 저는 그러면 그런 정도의 책이라면 성경을 보면 영신보관보다도 후죠. 그런 정도의 교훈이라면 그 책보다도 후죠. 확실히 그런 정도의 책이라면 이거 학자가 아니고 목사라니까 그렇죠. 그게 다른 거죠. 네, 천상 목사님이시죠. 죄송합니다. 황 씨는 저는 항상 목사예요. 그 말씀이 학자가 아니고 목사라니까. 그렇죠. 그게 다른 거죠. 네, 천상 목사님이시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네. 우리가 어디다고 믿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 안 되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로 받잖아요. 이게 나는 아니야. 아니 믿음으로 그렇게 믿으시니까 믿고 왜냐면 그 얘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 되게 신기한 거 하나가 나는 아니 그걸 그렇게 믿으시니까 그 왜냐면 저도 어제 있던 일처럼 교회에서 어제 일인 것처럼 되게 신기한 거 중에 하나가 뭔 것처럼 막 노사를 막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게 어제 있던 일처럼 어제 일인 것처럼 자기가 중국 역사로따지면 우리나라 뭔 것처럼 막 노사를 막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근데 단순 얘기가 거짓말이지 그렇죠. 그 중국 역사로 따지면 우리나라 하나라 이때의 얘기인데 우리나라 그거를 단군 얘기 같은 거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 이전의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사회상인데 그거 있고 기준에 많이 달라져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바울은 여자는 머리라고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이게 아니 남자 여자 머리 빌라야 되고 남자가 많이 달라져 이게 바울은 여자는 머리라고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남자 여자 머리 길러야 되고 남자가 머리 기르기를 창피하고 배가 좀 많이 알 수 있어요 아니 강아지가 우리 인간의 생각은 겉에만 흑들 알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이라든지 배가 좀 많이 알 수 있어요 아니 강아지가 무한대 아닙니까 인간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겉에만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가 그 무한대 속에 점을 찍으라 하면 1점도 안 돼 시간이라는 건 무한대 아닙니까 무한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인류 역사를 갖다가 그 무한대 속에 따져도 점을 찍으라 그 무한대 숫자에 1만 대를 찍으라고 그러면 점도 안 될 것 같아. 뭐 인류 역사를 갖다가 1만 년으로 따져도 그 무한대 숫자에 1만 대를 찍으라고 그러면 점도 안 될 것 같아. 거예요, 그 나는 그 무한대 그 예수 참다고 어떠한 사는지 위대하신 나가라고 저는 그러니까 나는 그 무한대의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위대하신 장하람을 어마어마하게 저는 결국 핵심은 이발 지금 제가 여기 써 있는 대로 가지고 얘기를 했죠. 제가 교회 생활이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중요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결국 핵심은 이발 지금 제가 여기 써 있는 대로 가지고 있는 거를 하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뭔가 사랑하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거 이외에 믿음으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가 있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각종 사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거 이외에 교회하고 지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아저씨 같은 걸 하더라고요. 뭐 각종 이런 무슨 기관들이 있으면 제가 어제 교회하고 지나가는데 교회 거기서 뭐 이렇게 물 되게 아저씨 같은 필요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아 그럼 사실 가장 필요한 게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관계가 있지. 문제가 생기고 상처받고 되게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교화도 건축이라는 게 또 들어가면서 불필요한 게 많다 보니까 교회에 삶의 시스템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경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 경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의 예수 인간의 예수 하기도 예수님을 주제가 그거잖아요. 신의 예수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과 이제 안 믿는 것보다도 예수를 안 믿는 것 이용으로 예수님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이제 안 믿는 것보다도 예수를 하는 것 이용으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그 하나님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수단과 자기 권력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 신앙에서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 게를 몰라 그게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는 전병목이 이분들이 이걸 그래서 계속 이용을 알게 돼요. 그렇죠. 저는 전병목이 결국 이분들이 뭘 하고 그래서 현재적인 보면 알게 돼요. 말하는 거 찬양하는 이게 하나님을 예수님의 주를 찬양하는 찬양의 그 찬양 말도 다운 말도 관념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막 찬양 말하는 게 근데 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면 교회가 깨지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 설교를 들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설교 들어보면 그렇게 말하면 교회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배우기 설교를 들어보면 근데 저는 그 우리나라 배경 게임 처음 들었죠. 전병호, 정광훈이, 조용기 그래서 아무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정현이 저는 그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배경 게임 목사님들 있죠. 정광훈, 정광훈이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조금 한국에서 쇠가 빠지는 목사님들은 예수 믿어요? 아 그러니까 제 그 예수 안 진짜 낮은 데서 예수 믿으면 살 수가 없어. 진짜 낮은 데서 한국에서 쇠가 빠지는 목사님들은 예수 믿어요? 청량이 청량에서 제 그 저기 막 진짜 낮은 데서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진짜 낮은 데서 하는 목사님 진짜 그 낮은 데서 청량 중립병 환자 고름 빠르는 청교촌에서 고름 빠르는 목사님도 계세요. 제가 아는 하면서 그런 그분이 진짜 목사님들이에요. 진짜 그 낮은 데서 그분들은 나타나질 않아요. 고름 빨아주는 입으로 고름 찾아가면 숨어버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분이 진짜 진짜 있어요. 진짜 예 진짜 낮은 그분들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찾아가면 숨어가면 588에서 빗자루 진짜 있어요. 진짜 아 진짜 낮은 곳에서 자기 또라이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걔는 이제 완전 또라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588에서 그러니까 빗자루 그런 거 그걸 걔는 7동살 베리는 됐다 또라이고 아이씨 걔는 이제 완전 또라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목사님은 목사님 책임뿐 아니라 우리 평신도 책임 제일 같다 시종을 믿어버리는 거 제일도가 꼬맹이었을 때 그런 종교적인 아이가 없었나 목사님 책임 살 아니라 부치기라고 하니까 책임 제일 가다가 제일도가 꼬맹이었을 때 그런 종교적인 아이가 없었나요? 나중에 그냥 사람들이 부치기다 보니까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하다 보니까 방송도 타고 하다 보니까 파포 목사로 그렇게 된 거지 지금 아주 완전 진짜 낮은 뭐 때문에 잘못됐나요? 이게 해방 전부터 이 신학의 해석이 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니 근데 진짜 낮은 곳은 뭐 때문에 잘못됐나요? 이제 해방 전부터 이 신학의 해석이 예수님의 묵침을 한 쪽 일본 쪽에 제가 무교주의 쪽으로 많이 이렇게 교회주의자였거든요. 묵침을 한 쪽 일본 쪽에서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무교주의자들 보면 한국 교회는 제일 심각한 게 생활 자체가 정부하고 개척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신사참배하게 되면 한국 교회는 제일 심각한 게 그 정교기와 개척을 이게 이제 신사참배하게 되면 전도하는 부탁을 하게 되고 그전에 박정희 또 한경님도 이렇게 권력한테 아주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고 전도하는 자기들이 그전에 박정희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한테 아주 신앙적지향적인 사람들이고 반대기를 자기들이 예수님께서는 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십자가 가지고 돌아가시고 신앙적으로 안전인데 이 사람들 반대기를 반대께서는 다 저항하지 말고 십자가를 신앙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반대기를 하는 기독교당. 시작이 정교 분리가 정교 유착이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그러니까 신학의 해석이 잘못된 기독교당 성경의 해석. 시작이 정교 분리가 정교 유착이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그러니까 신학의 해석이 잘못된 예수 풀어먹은 거야 자기들 잘 살라고 잘 살고 잘 먹고 권력 들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한 20~30년을 19에서 예수 풀어먹은 거야 자기들 잘 살라고 잘 살고 잘 먹고 권력 들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다들 3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선배들이 그런 신사참배하다 모두가 이제 그 길을 계속 이제 그게 이제 신학교가 상당히 지금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답이 없죠.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좁은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요? 답이 없죠.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좁은 길을 그래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롯을 잖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말씀했던 것은요. 그 아브라함이 롯을 다섯 명 두신가 보시. 네. 그래서 결국 의인을 찾잖아요. 의인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되는 의인 한 명을 찾는 거예요. 다섯 만큼. 그래서 결국 지금도 본인을 그 의인이라고 그 생각하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되는 의인 한 명을 찾는 거예요. 예. 그만큼 문자에 아유 나의 신 본인을 그 신앙적 정체성에 대한 생명함이 세죠. 예. 이제 갑자기 아유 나의 신 신앙적 정체성에 대한 분명함이 세죠. 받지를 못했어요. 아니 근데요. 이제 저기 사우스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아니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아니, 근데요. 내가 뭘 좀 하려고 했는데 내 앞에 네? 아니 근데 이제 하대한 명이야. 상상도 아니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내가 뭘 좀 하려고 했는데 하대한 명이 앞에 교단이 그 아니 교단이 그거는 관계없어요. 상상도 네, 그게 목사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볼 때 그 하대한 명이 교단이 그 그게 교단이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게 목사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데 아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 자신은 내가 이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가난한 선도가 됐어요. 우리 황복산 전에 이제 교회에다 돈을 쌌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내가 근데 제가 가난한 선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 가난한 선도가 됐으면 이제 기존에 이제 교회 이런 거 같아요. 아니 아니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저 때문에 가난한 선도 되신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 말씀을 바로 하세요. 아니 저 우임의 말씀 드리지만 저 때문에도 제가 책임을 못 져요. 한국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제 20분으로 걸어가야 돼. 사람들은 그걸 잘 아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사실 목사님 좋아서 왔대보다 목사님 우리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아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사실 예전에 목사님 제가 좋아서 왔대보다 김교인 우리 교회주의 이야기를 했고 김교인이라고 생각을 얘기가 아니 예전에 진짜 깜짝 놀라운 게 제가 그 김교인 거의 2년 전인데 지금이랑 똑같아요. 얘기 같은 걸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깜짝 놀라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그 당시 20년 30년 거의 2년 전인데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런 식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그 당시 가장 맞았던 교회 성장 돈으로만 성장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영어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도 그때 제가 이랬구나 싶은데 저는 은혜 가운데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그 조인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영적인 세일즈맨이라는 그때 세일즈맨이라서 은혜 가운데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정말 잘 파는 거예요. 영적인 세일즈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스피치 싶은 이야기로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말씀을 얼마나 잘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잘 파는 거예요. 얘기를 왜 잘 팔았냐? 조용히 목사님 그 이야기는 듣고 싶은 이야기야. 그냥 성공.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얘기?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30배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조용히 목사님 그 이야기는 그냥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짠나서 얘기해서 똑같이상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30배 60배 100배 받았다고 하잖아요. 원래 바람을 없이 그 얘기를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책상 워낙 그 당시에 책상이나 문년대 자전거 이런 거를 못 살았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잖아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는 교회 무게가 워낙 커지니까 60년대 다른 작은 교회들도 저렇게 하면 커지는구나. 잘 살고 싶 따라가고 저는 아까 그랬는데 교회만 목사님만 여자 무게가 막 커지니까 중요한 관계 다른 작은 교회들도 저렇게 하면 커지는구나. 크지 못해서 따라가고 저는 아까 그랬는데 크지 못해서 단지 중요한 관계 없이 작은 거는 크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는 대안이 크지 못해서 단지 저는 이제 대안이 그렇게 한 게 제가 커지 못한 말씀에 같은 목사는 그러니까 저는 대안이 맞는데 대안이 뭐냐 하는데 진짜 교회 대한민국에서 방해하는 게 오늘의 선 교회들은 이런 거 망하고 근거가 없는데 없어져야 돼. 진짜 교회가 금방 대한민국 출발은 당연히 된다. 교인들 대출 오늘의 선 교회들은 이런 거 망하고 없어져야 돼.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금방 그냥 출발은 교인들 대출 돌아가지고 그 섰던 교회들은 다시 차려. 아니요, 절 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절 불교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차려. 아니요, 절 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난 오히려 이렇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난 기독교인이야 절에 가는 거 없잖아. 예? 난 불교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야 성도들이. 전 난 그냥 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교회는 그렇게 적용할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야 앞으로 그렇게 말하고 앞으로 교회가 망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저는 그런 식 듣고 싶은 거 그렇게 해주고 누가 교회가 망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더 커질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계속 커지는데 누가 제가 좀 내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더 커진 거예요. 흔들어서 네. 더 커지는데 두 가지만 그런 제 바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려와서 저는 사실 못하는 게 풀이 흩어져서 예수님 말 행동으로 딱두 가지만 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내려와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저는 사실 못하는 게 우리 앞에 돌 던지는 일을 정말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쪽으로 우리 나가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 앞에 돌 던지는 일을 해야지. 저는 사실은 그거는 가해가 그냥 돈으로 그런데 그런 쪽으로 우리 나가면 풀뿌리로 이렇게 흩어져서 올라가는 사회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또 교회가 개독교라고 이유로 우리가 이런 노인하고 성공 이런 게 누가 알려줘서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생각이 있는데 이러면 또 교회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노인하고 이런 게 누가 알려줘서 그런 게 아니라 공감대가 생각이 있는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런 거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나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걸 보고 이렇게 근거도 공감대가 서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요. 나와서 제일 좋은 거는 아 이게 나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도 승리를 얘기를 해주고 저는 황국선 말씀에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은 성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승리를 뭐 비전이니 뭐 시스템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마음속으로 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망쳤거든요. 목사와 무슨 뭐 비전이니 뭐 그러니까 시스템이 분명한 거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그 논리가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경영학이 분명한 거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논리가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교인들은 세상의 경영학이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혈세를 빨아먹는 거지 시작하는 거예요. 피를 교회 심리적 강요하고 드라큘라네 교인들은 갖다가 안 하면은 너희 축복 안 받고 혈세를 빨아먹는 거지 100배 야 신명기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안 하면은 너희 축복 안 받고 목사가 그걸 갖다가 얼마나 100배 야 신명기 말라기 3장 말라 3대 10주를 봐라. 제사장들의 목사가 그걸 갖다가 얼마나 강요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 제사장이 아니니까. 아, 그걸 갖다가 얘기, 아니, 제사장 같은 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걸 드는 게 지금 아니 그래. 그걸 갖다가 얘기, 아니 쉽게 얘기해서 아니 근데 그걸 갖다가 대교 종교 지도자들. 아니 그 뒤를 받지 못해 목사 그런 게 목사 뒤를 받으면요 목사 별로 얘기 아니 근데 그걸 갖다가 대장로 뭐 안주 아니 그 뒤를 받지 못해 목사들을 그래. 목사 뒤를 받으면요 대장 별로 얘기 안 해요. 주위에 떨 거지다 장로 뭐 안주 집사들 주교 어이 장십자 나와 알았어. 그래서 구경해서 정성사가 나는 거 굳이 문제가 낼 필요 없어 같은데 출교 저기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교인들 있잖아 정성사가 나는 거 교회에서 그런 거 굳이 문제 아니 근데 그걸 갖다 떠들라니까 너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교인들 속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걸 갖다 떠들라니까 굉장한 벽이야. 도시 좀 나가래.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움직이는 사람 말이 많아요. 옆에 1위에 근데 그때 당시에 말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화두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저 같은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조금만 대로 옮긴다.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화두 문제가 많으니까 다 내려놓고 나가라. 그 목사님이 그래서 평수도로 나가라.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분들이 나갈 때는 권사지 집사지 다 내려놓고 나가라. 다 내려놓고 나가라. 평수도로 나가라. 근데 저한테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나왔지만 아유 진짜 무슨 말씀 있어요. 다 내려놓고 나가라. 이런 경우도 일사직 내려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진짜 무슨 말씀 있어요. 집사 권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부상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가르쳐서 만든 거 교인들을 시간을 내서 원래 목사님 그대로 돈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이 낳으면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해야 시간 빼서 얼마나 모이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그렇죠.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해야 시간 빼서 얼마나 모이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빼서 그렇죠. 모이어야 세 가지 뺏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조금 전에 우리 그 우리 백승환님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빼서 이 세 가지 뺏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조금 전에 우리 그 우리 백승환님 말씀하신 거 다 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망해야 돼. 저는 동일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하나하나 다 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여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 망해야 돼. 저는 동일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망해야 된다는 건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좀 제도적으로 망해야 된다는 거 들어가 보면 망해야 된다는 건 우리 각자가 다 망해야 된다는 거. 저처럼 아니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제도적으로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 보고 진짜 저 네. 진짜 아니, 저처럼 설교 전 나왔잖아요 그냥 나와서 내가 말씀 안 들었고 근데 진짜 저 설교 안 들어요 설교 정말 많이 들었고 근데 지금 나와서 저는 저처럼 캐스트뿐만 아니라 많이 내가 무슨 남의 교회 유럽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근데 지금 나와서 저처럼 예를 들어서 제일 내가 무슨 남의 교회를 유럽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진짜 돈으로 싸우는 예를 들어서 제일 지금 오정현 그렇게 사랑의 교회, 제일 교회 다 나와서 각자 자기 뭐 다른 자랑 돈으로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사랑의 교회 교회들이 다 나와서 말씀 각자 자기 뭐 다른 교회 이제 그 교회 동화라는 게 대출들이 나와서 자기가 교회 관계자들이 힘들어지고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녹음돼 녹음하고 있는데 녹음 상태가 괜찮으면 실명이 교회 관계자들이 힘들어지고 팟캐스트 올려도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영향력 얼마 사람이니까 김집사님 올려도 돼요? 실명이 들어가는데 팟캐스트 올려도 돼요? 저는 전혀 영향력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상관없어 김집사님 올려도 돼요? 내가 뭐 유명한 인터넷도 안 나와 페이스북도 안 해 아 우린 상관없지 그래요? 안 해요? 페이스북 안 해야지 제가 뭐 유명한 인터넷도 안 해줘요 좀 페이스북도 안 해요? 몸에 재미없는 그래요?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아 해야지 예? 해줘요 좀 페이스북 저는 뻣뜻해요 몸에 재미없는 정말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가 예? 알고 있습니다 상관없고요 예 저는 뻣뻣해요 우리 집사랑 절 정말이요? 저는 난 예수쟁이라고 어디 가든 얘기해요 단지 교만만 하지 말래 그게 교만이라고 나면 아니 우리 집사람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단지 교만만 하지 말라. 그게 교만이라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뭐라고 하면 저는 법적으로 상의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니까 저 같은 장난을 법적으로 상의를 많이 당했잖아요. 제가 탕수육을 먹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니까 장모 같다고 하니까 짜증을 주는 거예요. 장모가 아니 나는 장모 김장로는 집사인데 제가 탕수육을 먹고 있어요. 더 정보를 장모 같다고 하니까 짜증을 주는 거예요. 장모 아니 나는 장모가 짜증 있어. 집사인데 제가 왜 더 정보를 하늘나라 가는데 그러니까 주인장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김 목사는 배달 다니고 있어. 목사 그런 거야. 그리고 평생을 갖다 교회를 갖다 순종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장모님. 근데 장모가 딱 가갖고 목사님이라고 지금 어 왔냐? 그러면서 평생을 갖다 교회를 갖다가 순종을 하고 사는 사람. 근데 목사님이 하는 건데 장모가 딱 가갖고 요즘에 쭉 빨더래. 그러면서 아니 빨더래. 제가 목사님을 하는 목사님 같다고 하시 너무 오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빨리래 한 사촌님 말하고 아니 제가 한 명인 거야 한 명 천당에 야 사촌님 말하고 온 거야 제사장이 다른 성도들 한 명인 거야 한 명 야 목사님 천당에 천당님 말하고 사촌님 말하고 온 거야 제사장이 다른 성도들 많이 오는데 야 목사님 진짜 선생님 말 안 하는 거야. 너 얼마나 예수님 반한테 목사한테 막 원한이 있는데 제대로 저 악플이 하시지만 아 저는 할 말 많지. 아니 근데 목사님 자체가 또 제가 존경을 해요. 존경을 목사한테 막 원한이 있는 오정이 저 악플이 하시지만 아 저는 할 말 많지. 아니 근데 목사님 자체 못한 새끼들이에요. 걔들한테 무슨 목사라 그러냐고. 아 근데 제가 아니 제가요 페이스북에 목사라 그러는데 제가 아침에서 못한 새끼들이에요. 걔들한테 무슨 목사라 그러냐고. 제가 아니 제가요 페이스북에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안 맞춰요. 댓글로 바로 목사라고 했어요. 아무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한테 놈이라니. 목, 저 교인들이 또 전화하고 아니 놈이 아니라 아가씨라고 댓글로 바로 목사라고 했어요. 감독부터 전화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가 잘못해도 인간이니까 너희들 몸살아 그렇게 교육을 가 세뇌시킨다니까 불행의 교인들이 목사가 잘못해도 인간이 아니 정경이 정경이 같은 목사를 따르는 세뇌시킨다니까 불행의 씨를 야 인간이에요 아니 정경욱이 정경욱이 같은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을 못 살아 야 인간이니까 아니니까 성경책 갖다 지가 연구해서 대조해야지 신도가 제일 잘하니까 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말라기 3장 신도가 아니니까 성경책 갖다 지가 연구해서 대조해야지 분명히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봐요 제가 말라기 3장 일반 성청하던 하잖아요 아니에요 11조를 보면 분명히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그래서 일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알락이라고 근데 그걸 왜 일반 교인한테 니네들이 11조 갖다 훅킥 가고 그걸 갖다 따져도 들었어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말락이라고 근데 그걸 왜 일반 교인한테 접목을 시키냐고 하나님 그걸 갖다 따져도 들었어 야 이거 왜 얘기 못해 아유 장식단이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 성경자는 저보다 모르는 목사들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그러더라고 야 니가 왜 얘기 못해 어디가서 땄는지 모르겠어. 진짜 성경 있잖아요. 저보다 모르는 목사들 많아요. 어떤 신학자가 진짜 유튜브라고 그러세요. 이거 어디가서 땄는지 모르겠어. 진짜 성경 저보다 모르는 목사들 유튜브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나 유튜브라고 자신들 나온 새끼들도 그렇더라니까. 100만원만 줘도 목사한테 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총 우리나라 그냥 양대 산맥이 통합 자격이 자신들 나온 새끼 총신대학교 통합이고 합동이고 그래서 총 광나라 신학대 양대 산맥이 장로교 산맥이 총신대학교 통합 광나라 신학대야 광나라 합동이고 그 양대 산맥 광나라 신학대학이 저기 근데 걔들 나와서 졸업한 거야 목사란 놈이 나와서 광나라 신학대야 광나라 있는데 그 양대 산맥이 심각한 문제예요 걔들은 근데 걔들 나와서 졸업한 설교 목사란 놈이 나보다 성경을 몰라 진짜 그건 심각한 문제 교회 성장 걔들은 교회 성장 아니 설교학이라는 학문이 또 있어요 그것도 있고 교회 성장하는 아뭐 교회 성장 신학이라는 그걸로 교회 성장 아니 설교학이라는 학문이 또 있어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걸로 박사 교회 성장하는 학문이 있어 박사학위 그걸로 박사학위를 줘요 그걸로 학위를 받고 나오는 거 교회 성장 교회 성장학이라는 걸로 박사학위를 줘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우리 신학교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신학교 신학교에서는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 우리 신학교라고 말하는 거는 모든 신학교에서는 원절이거든요 신학이 있어요 그야말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수준이 있지 않아요 이외의 모든 거는 모든 아니에요. 나머지는 언저리 것들은 신학을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언어 네 개를 꼭 신학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프랑스어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헬라어 신학을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언어 네 개를 꼭 보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맞고요. 헬라어 공부를 잘한다고 신학이 좋으냐 아니냐 그건 그 문제로 그 책을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실력이 없어도 저도 신학교를 다녔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신학이 좋으냐 아니냐 그건 괜찮고 문제로 그리고 나머지는 게 있어요. 실력이 어렵게 저도 신학교를 잘 보이고 열심히 하고 만약에 괜찮고 신학교는 뭐 이번에 실력이 없다는 게 있어요. 숙제도 잘 못 뭐 받고 시험도 잘 못 봤고 열심히 하고 만약에 주잖아요. 뭐 이번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숙제도 잘 못 하고 시험도 잘 못 봤는데 그래서 그 교수님 참석하느냐고 주잖아요. 이번에 우리 애플을 받을 걸 뒤로 좀 처리를 해준다지 그래서 패스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신학교에서 참석하느냐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거 아마 제 생각을 받을 걸 뒤로 좀 처리를 해준다지 그래서 패스로 시켜준다지 그런 게 신학교에선 있어요. 그거 아마 제 생각엔 모든 신학교에서일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개를 궁금하니까 같이 비교하고 찾아보고 하는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들어갈지 모르겠네. 찾아보고 하는데 여러 개 제가 너무 거기서 갈급하니까 찾아보고 하는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들어갈지 모르겠네. 찾아보고 하는데 교수님 설교가 제가 너무 거기서 갈급하니까 이제 뭐 저희 말씀이나 뭐 또 읽으면서 또 저는 교수님 설교나 한이 좀 이렇게 올려놓은 거 성경 읽었었어요. 읽으면서 또 전화를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를 막 클릭을 찾았다 들어가 보니까 그 국회 도서관이 나왔어요. 예전에 거기 들어가니까 뭐 쫙 나오면서 신학 우리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를 막 클릭해서 찾았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도대체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뭘 배우고 들어가니까 뭐 쫙 나오면서 세상에 이렇게 나와서 막 나와요. 이렇게 제대로 신학 너무 궁금한 게 도대체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뭘 배우고 가르치는가 세상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대로 신학 박사 뭐 제대로 성경을 논문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신화는 이제 석사 교수님께서 이렇게 학위 받는 어떤 논문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찾아요. 김 교수님께서 이렇게 쫙 떠요. 그러면 설명한테 거기 들어가 있는 그 말씀들을 나와요. 제가 막 들어가서 찾아요. 그러면 거기에 된 게 또 쫙 떠요. 그러면 뭐 석사 어느 신학교 뭐 어느 거기를 팍 들어가 보면 쫙 나와요.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뭐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석사 뭐 이런 거기를 들어가 보면 그런 뭐 바벨론이라든지 대체적으로 보면 뭐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들어가 보면은 그게 만세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바벨론이라든지 그런데 거기를 계속 들어가 보니까 뭐 석사 박사 들어가면 또 논문이 많이 수준이 또 달라요. 그런데 거의 그런 쪽에서는 다 알고 박사학에 들어가면 또 논문에 근데 왜 교회에 또 달라요 목사들은 그런데 거의 자기네가 말을 다 알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졸업을 그대로 근데 왜 교회에서는 목사들 제대로 자기네가 말을 안다면 그걸 왜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다면 그거를 왜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이게 없이 그 말씀 저도 그대로 받았는데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읽어봤을 때 근데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집사님 얘기해서 그 말씀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마지막까지 읽어봤을 때 구원을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신께서 예수님께서 근데 세상을 자녀나 아내나까지 다 버려라 구원을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신의 본질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때 구원은 자녀나 아내나까지 다 버려라. 뭔가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뒤에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다른 어떤 말이 안 되는데 말씀하시는 하는 뭔가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뒤에 갔을 때는 그래서 제가 너무 다 다른 어떤 거는 그 안에 뭐 신학교 나왔다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건데 얘기 보면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전도사다 뭐다 하는데 아무 신학교 나왔다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얘기 보면 30배, 60배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고 뭐 전도사다 뭐다 어떤 사람은 40배까지 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계속 뭐 30배, 60배, 100배 축복하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어떤 사람은 40배까지 축복하고 이 사람들은 아는 거 같더라고요. 아는 거 같은데 알고 나오는 거 같은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들어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아는 거 같더라고요. 아는 거 같은데 근데 알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와서는 아는 부분을 빼놓고 와서 한 다른 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빼놓고 자기네가 그 부분은 아는 부분을 빼는 게 아니고 뭔가 나오면 그걸 살리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진짜 빼는 거 아니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아니 자기가 설교하고 주인을 너무 미안하다고. 왜냐면 이제 교인들이 하는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성경 말씀 그대로 전발하는 자기가 설교하고 주인을 너무 미안하다고 많이 오고 성도가 많아지니까 교인들이 조금할 때는 자기가 성경 말씀 그대로 전발하는 데 많은 분들한테 부자도 많이 오고 성도가 많아지니까 이제 마음이 그 설교자들 마음에 듣기 좋은 거 그 그런 것만 주어서 설교로 영이 양식이 되는 것이 맞죠. 신학교에서는 다 아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듣기 좋은 아까 거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만 주어서 설교를 했다고 신학교에서 다 아는데 아까 말씸대로 그런 말씀 할 수가 없는 거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런 진짜 우리한테 찔림을 줘가지고 그런 말씀 할 수가 없는 말씀 알고 누가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축복, 그런 축복, 진짜 우리한테 찔림을 줘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게 해야 되는 거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 듣고 나고 말씀대로 축복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외국을 해야 되고 계속 외국을 하다 보니까 성적을 외국을 하고 교인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외국을 해야 되고 계속 외국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이렇게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딪혀가지고 그걸로 믿고 살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봐서 12초에는 머리가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부딪혀가지고 되는 부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예전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늘 다른 목사들한테 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와닿고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설교하고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어느 정도 다른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설교들하고 뭔가 한 목사님이랑 설교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걸 갖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돼. 저 배운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걸요. 수준이 안 돼. 제 친구 중에 총신대 나와서 합동 친구 목사로 하다가 저 배운 거 아닌데요. 깨달은 걸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실명 보시나요? 예, 상관없어. 지금 택시 운전을 하는데 얘가 나한테 고용상문이라고 있어요. 실명 까도 되게 하는. 신학교 배운 분들 실명 괜찮아요? 예, 상관없어요. 지금 택시 운전을 하는데 걔가 나한테 고용한 게 있어. 교회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교인들도 진리를 갖다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장사가 안 돼. 교회가 나. 그러니까 교인들 그러니까 교인들도 진리를 갖다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학교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교인들 책임 크다니까 나를 포함해서. 아니 난 그건 그게 반기라도 했지. 신학을 해도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 써먹어집니까? 그래요. 감사하는 게 한정이죠. 제가 지금 신학을 하려면 신학 대학을 나와도 사역을 하게 다 목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내가 듣기로는 한 목사인 경우 중에 몇 명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설교를 했다. 사역을 하게 당장에 당당하게 담임 목사님 그만 우리가 한 목사님 일용직 설교를 했다. 일용자보다는 당장에 그냥 바로 잘리는 당에 담임 목사님 하는 거다. 그만.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할 일용직 없는 상황 근로자보다 못해요. 그냥 바로 잘리는 거예요. 이제 보호받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현재 그 진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교인들은 좋아하시 근데 그 얘기는 참아 못하는 거죠. 11조가 이건 안 해도 되는 거다라는 얘기. 부목사님 쫓겨났네. 왜냐면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당장에. 11조가 이건 안 해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문을 닫게 되는. 그래서 아무리. 왜냐면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당장에. 그러면 주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문을 닫게 되는 돈이 없어. 아무리 돈이 모였다. 교회에서 실질 있었던 얘기인데 여기는 돈이 없어. 목사가 많아요. 여기는 여기는 교회에서 돈이 모였다. 교회에서 실질 있었던 얘기인데 담임 목사 그런저를 해줄 수 있잖아. 목사님 심원하시고 하니까 맨날 덜덜거리는 제니스 타고 다니지 말고 그런저를 하나 사고 다녀라. 담임 목사 그런저를 해줄 수 있잖아. 교회에서는 본인 심원하시고 하니까 딱 그냥 덜덜거리는 제니스 타고 다니지 말고 내 그런저 타고 다녀라. 선물했어. 그 생각에 다 해서 그래. 본인의 명의로 해서 하니 그냥 참 나쁘다니까 그 목사님 명의로 딱 해주세요. 목사한테 해줘. 조금만. 왜? 아니 근데 그게 하니 비행기 진짜 나쁘다니까. 우리 이창원 그 택시운전한 걔도 목사한테 해줄게요. 그 부목사 생활 같은 근데 좀 오래 했었나 봐요. 비행기 있잖아요. 근데 그 담임 이창원 그 택시운전한 걔도 배신하고 그러더라고. 자살적인 생활과 드럽게 오래 하고 안고서 못하겠다 이 개새끼들 다니고 왔다는 배신 자기 말로 배신하고 개업이 하지 자살적인 잘 아니까 개업을 했는데 개업을 했는데 이 개새끼들 뒤로 왔다 그때 제가 맨날 돈을 갖다 30만 원씩 보내줬고 그런 목표서 아니까 개업을 했는데 개업을 했는데 근데도 막 우리가 지금 그 열을 내면서까지 비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비판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그 열을 내면서까지 비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비판한 거는 망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예수의 하늘의 영광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거 망해야 영광이 망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저런 예수의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들어 하늘의 섭리가 이 땅에 구현된다. 이거 망해야 영광스럽게 될지도 모르고 자연세계는 안 이런저런 좋은 의도인데 사람 사이에 사람 인류 역사 하늘의 섭리가 이 땅에 구현된다는 건데 사람 사이에 구현된다는 그 일은 뭐냐면 그럼 사람 사이에 사람 인류 역사 한복판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늘 백성 되셨는데 그 일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사실 하늘 백성 삼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 백성 되셨는데 하늘 백성 되신 게 뭐라고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게 하늘 백성 된 거 다 아니어도 돼요. 그냥 구원된 내가 하늘 백성 되었다 아니다. 그럼 되었으면 아니 모습이다라기보다도요. 이렇게 구원된 성전이 주님이 내게 오셨다며요. 내가 계시다며 여기가 아니 모습이다라기보다도요. 이렇게 세상 것이 많다 그래서 제가 성전이 주님이 내게 오셨다며요. 내가 계시다며 여기가 돈을 따라가서 그런다 이런 아까 목사님 저를 보고 내가 계시다며요. 세상 것이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분과 동행하는 뭘 무슨 부분을 보고 그러나 동행하고 가는 따라가서 그게 하늘 내가 계시다며요. 동행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분과 동행이란 노래 있던데 누가 불렀죠? 동행 동행하고 가는 곳이 그게 하늘 동행 노래 가사 아시나요? 동행 같이 가는 거 동행이란 노래 있던데 누가 불렀죠? 동행 아니 동행 최성수 그 동행 동행을 함께 가는 거 몰라요. 그래 함께 가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네. 영인데 네. 손잡고 아니 동행 우리도 영이잖아요. 동행을 함께 가는 거 우린 육 그래 함께 육이 가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인데 그럼 영끼리 부닥쳐 손잡고 가면 어떻게 가요? 그럼 우리도 영이잖아요. 어떻게 어딜 가요? 우린 같이 간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도 있는데 영도 같이 가요. 그럼 영끼리 부닥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 그럼 같이 가요. 이게 어떻게 어딜 가요? 같이 간다고 증거다. 내가 가는 곳에 꼭 그분도 같이 같이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 하는 거 그게 네. 내가 구원 받은 거의 증거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뭐냐 도대체? 전체를 그 다. 질문이 아니었었는데 질문이. 그냥 그런 그 질문 받고 그러면 구원이 뭐냐 도대체? 전체 다를 전체를 다.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를만 그냥 그 질문 받고 있어 가지고 뭐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 그런 거 한마디로 예를만 미국 만화 카툰의 러브 이세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 그런 거 지금 현재의 저는 되게 했었는데 예전보다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예. 마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러니까, 거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저는 무슨 되게 와, 예전보다 되게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중등부에 자유로 교사로 하고 그러니까 매주 끝나고 가서 예배라고 와 11시부터 12시까지 또 10시에 중등부에 교사로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저는 지금 끝나고 그냥 예배라고 형식으로 예설물로 보이고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예설물 보이고 그런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은 다 그냥 그리고 목사님 예설물로 보이고 목사님 설교도 안 예사님을 보여요. 그런 것들은 네. 아무 의미가 설교를 없다. 설교를 별로 듣지가 않고 그냥 목사님 성경 말씀 내가 보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예. 저는 그냥 설교를 별로 듣지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성경 말씀 내가 보고 자유롭다. 자유롭다. 예. 자유롭고 그냥 말을 그냥 하신 거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교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결론은 그냥 자유롭다. 했는데 예. 자유롭다. 그런 것들로 그냥 자유함을 느낀다는 말을 하신 거를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교회 안 하면 예를 들어 주일날 그런 것들 안 가고 뭐 이렇게 뭐 십일조라든지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마치 나에게 안 하면 벌을 내려주는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불안과 뭐 십일조라든지 지금은 전혀 마치 나에게 무슨 하나님 벌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그런 불안 불안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성함 아 저는 안 주영. 잠시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장순이. 자기 소개. 성함. 아 저요. 동작가 어디죠? 어디서 잡고 언제 오셨군요. 장승백이 잡았습니다. 사진에서 많이 동작가 어디죠? 막주영 언제 잡고 언제 오셨군요. 아니 그러면 일상에 살면서 매일의 삶에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과의 반갑습니다. 단계 같은 걸 느껴보고 그런 아니 그럼 일상을 살면서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그분을 신앙한다는 것에 구체적인 관계 같은 걸 느껴보고 그런 아 저기 있어요? 매일매일이라는 게 그리고 그분을 모르겠는데, 신앙한다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모습까지 예를 들어서 말해 보세요. 아, 지금 한 매일매일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네. 남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험 영업을 습관처럼 해요. 하는 게 아, 한 요즘 지금 한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거의 근데 최근 들어서 한 2-3년 사이에는 1년 한 시간 정도 거의 습관처럼 하는 게 요즘에 그 한 시간 기도하다가 일어나면은 거의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2-3년 사이에는 없구나 한 시간 정도 기도해요. 주로 기도하는 게 근데 그 한 시간 기도라는 게 저는 기도를 해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로 하는 게 제 오늘도 실적 하나님 기도하는 실적 쓰시지만 하나님 그냥 우리 제 기도의 엘리트 주로 하는 게 매일 아침 오늘도 실적 하나님 실적 쓰시지만 하나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제 기도의 엘리트 똑같아요. 매일 아침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작은 정도를 해요. 나는 진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내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진짜 살 수 그렇게 한 아니 그냥 그런 그 불쌍하다고 생각하냐고요. 불쌍이 여기 주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한다니까 불쌍하다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할 수 없다고 저는 아니 그냥 그런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냐고요. 불쌍이 여기 주셔 불쌍하다고 한다니까 불쌍하다는 걸 상대방에서 상대방이 잘하는 소개가 들어오고 하나님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내가 못나는 사람들에게 받으면 또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열려서 잘 받는 거 같은데 내가 말 잘 못 내가 아무리 얘기를 잘해도 아무리 열려 있으면 내가 뭔 말을 해도 그냥 다 받으시면은 열대가 네, 그 저는 그런 만약에 그렇게 내가 말 잘 못 해달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보호먹게 완전히 내가 뭔 말을 해도 그냥 다 주시 없어서 네, 그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나도 은혜 달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보호먹게 완전히 실천되게 하여 주시 없어서 매일매일 기록해요. 저희 그리고 그러고 그렇게 한 40몇 분 양가 부모님 이름 불러가면서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선교사역을 위해 같은 저희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양가 부모님 이름 불러가면서 또 작은 자교회 회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예. 같이 작은 자교회 회원 은혜 가운데 하나 이렇게 은혜 가운데 회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예. 진짜 작은 자교회 회원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참된 진리를 누리면서 기도하고 하고 나면은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중도 그 중도 근데 내가 짧게 할 때는 앞에 기도를 한 20몇 분 정도 하고 누리면서 기도하고 그다음 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거 좋은 보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내가 짧게 할 때는 근데 왜 해야 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분명히 좋은 보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제가 그걸 근데 왜 해야 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분명히 좋은 보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말하는 거라고 저는 저는 그걸 제가 그걸 원해서 하는 거예요. 없어. 사실 내 바람이에요. 내가 원해서 왜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걸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는 없어. 사실 내 바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그렇게 보면 한 그렇게 하고 나서 20분 정도 요며칠은 못했지만 그다음에 준비하고 가는 기도라는 것이 마음 수련 같은 거가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준비하고 나는 기도라는 것이 마음 수련 같은 누가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난 주옥을 살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가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삶 가운데 매일매일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게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말씀 좀 해보실래요? 짧게 짧게 어떤 구원이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구원받은 자는 말씀 좀 해보실래요? 어떤 게 다르냐? 저는 구원이 뭐냐? 네, 그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구원 받은 자는 뭐 11조하고 어떤 게 다르냐? 저는 이제 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잘 섬겼다고 50년 그렇게 잘 섬겼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 내가 신앙을 최소한 섬겼다고 50년 잘 섬겼다고 생각 그렇게 이제 또 아니, 생각을 한 건 아니고 큰 애, 아니 그렇게 애교들로 이제 이렇게 찬양할 때나 구원받은 눈물 흘리고 또 감격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대배 큰 애, 아니 그렇게 애교들로 많이 또 찬양할 때나 그런 것이 그러니까 감기가 예, 물론 생활에서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생활에서 생활한 변화가 없는데 애비들 그런 실력과 진정으로 들여야 되는 물론 생활에서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생활에 성만찬 변화가 없는데 애비들 성만찬 실력과 진정으로 들여야 되는 아버님처럼 10일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특히 이제 저는 성만찬 그 성만찬 뛰는 건 계속 어렸을 때 아버님이 또 이제 성만찬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고 이제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성만찬 뛰는 것을 계속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성만찬 하시면서 내가 흘리시고 크리스찬이라는 이제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을 함으로써 인식을 했는데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근데 해보니까 이것은 아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2년 3년 전에 인식을 했었죠. 인식을 했는데 이제 지금 근데 해보니까 이것은 아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2년 3년 전에 가나면서 이제 또 그런 11점 문제나 여러 가지 제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한번 이제 나 이제 그 신앙생활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11점 문제나 여러 가지 제 거예요. 그만두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 처음에는 한 10개월 정도 나가는 걸 갈고 가더라고요. 이제 애비들은 이제 애비들이면서 예, 있죠.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런 들으면서 처음에는 한 했던 것들이 6개월 정도는 아주 그냥 갈고 가더라고요. 애비들이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말씀 드리면서 구원에서 이제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것을 이제 요즘 이제 그것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뭐 주일날도 구원에서 이제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전에는 애비들이라고 양복 껴입고 양복 아이고 와이셔츠 입고 주일날 갔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자고 잠만 자니까 그전에는 애비들이라고 양복 껴입고 양복 와이셔츠 입고 당연히 갔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집에는 누워서 잠만 이상한 것들이 조용기 목사님이나 그리고 이제 가끔 텔레비전 이제 틀어보자 쳐버리고 방에 있으니까 텔레비전 11시에 딱 틀어보면은 이상한 것들이 조용기 목사님이나 또 그런 분들이 나오니까 그거 외에는 이제 신 구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제가 그건 이제 그래서 신앙수준 좀 기도도 안 하고 이제 그거 외에는 구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일단 끊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일단 끊기로 하겠습니다